Look at you, 빨라지는 걸음걸이. Look at me, 호기심을 자극하지. Look at them, 알아챌 수 없는 거리. Baby, don't panic, I'm bomb and party. 차올라 다리, 딱 좋은 타이밍. 이건 비밀이야, shit, 우리만의 hot bomb and party. 널 끌어당김, 억정이 내게 뺏겨버리는 shit. 몽롱한 기분이 좋은 tonight. 말고 이리 와.